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11 이승원입니다. 자, 어제 뭐 시장 예상했던 대로 그리스 대선 이슈에 대한 쪽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죠. 어제 뭐 그리스 증시만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장중한 때 그리스 아테네 증시 10% 이상에 대한 급락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낙폭에 대한 쪽을 줄여서 이제 3%대 수준에 대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또 이제 유로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시장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이제 상승세 마감이 됐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혼조세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별다르게 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스 이슈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리자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트로이카와의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노이즈, 그때가 이제 그 그리스 이슈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아마 1월 말 정도나 돼야지만 그리스 이슈가 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해외 시장 이슈 그렇게 특별하게 챙겨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전 에코노미스트가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찍 달려오셔갖고 해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해서 특집이죠. 오늘은 전전 이코노미스트 특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사장님, 팀장님, 인이어 좀 교체해 주십시오. 들렸다 안 들렸다 시골 라디오 같습니다. 계속해서 돌리고는 있는데 PD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요. 이 마이크도 선이 끊어져 갖고 지금 검정 테이프로 실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키움증권 시가총액이 얼마죠? 키움증권 시가총액이 지금 보게 되면 1조 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에 한 10만 원일 때 있었는데 많이 빠져서 1조인데 그래도 1조 조단이다운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었고요. 자, 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죠. 이학령 전문위원님이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데요. 지금 아침 8시 34분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지금 카지노 기업 탐방 중이다라고 했는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유명한 해외 원종 도박인 것이냐, 주식계의 신정환이냐고 해서 악성 댓글을 제가 달아드렸는데 악플을 충분히 달아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카지노를 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해외 외화를 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외화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고 오실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뭐 카지노 이야기 갔다 오시면 듣도록 하겠고요. 자, 이학령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는 늘 지금 대한민국 두 번째 투자 전략가 전지원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고 전지원 특집 전지원고 지원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요. 네.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한번 크게 한번 밑으로 출렁이지 않겠니?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다 알려져 있는 악재에서 굳이 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진 악재는 아닌 거. 이 알려져 있는데 반영을 주가가 안 했을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뭐 오늘도 뭐 국제유가가 조금 늘리면서 국제유가 뭐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이 어딘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크게 이제 내년 앞두고 있으니까 전개될 금융시장 환경 중에서 이 국제유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가 제일 처음에 빠지는 과정 속에서는 네네. 약간 신흥국 증시가 약간 불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은 미국채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매력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돈이 조금 안전자산으로 가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국제유가 빠지는 게 일단은 진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으나 55불 정도에서 한번 조금 지지를 받지 않을까. 네네. 지금 그런 모습은 한 1, 2주 정도 보여주고 있다가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낙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최근에 국제유가 빠지면서 이런 기사들이 좀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40불, 20불 막. 예, 근데 그렇지. 사우디가 배째라 막 이러더라고요. 사우디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감산은 안 할 겁니다. 네네. 근데 사우디가 이제 감산 안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뭐 예, 소련이 1991년에 망했는데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해체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됐는데 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러시아 불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조금 기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랑 그 둘러싼 것 그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 환경 중에서 흡사한 면이 있는 게 조금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1985년에 그 사우디가 그 유가 방어를 중단하면서 원유 생산을 그때 한 4배 정도 증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WTI는 없었는데 브렌트유 기준으로요. 그때 한 28달러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1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착사를 했군요, 아주. 예, 그래서 한 80년대 중반까지 그 소련에서 소비에트 연방에서 수출의 한 3분의 2가 원유였거든요. 그다음에 재정 수입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원유 수입이었고요. 근데 이래서 문제가 이제 80년대 후반 가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자금을 차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일정 부분 유가가 기여한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91년에 해체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재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은 사실은 엄청 좋았거든요. 그때 80년대가 90년대 90년대 90년대 예. 예. 그때 S&P 기준으로 OP 마진이 한 6%에서 네네. 90년대 후반까지 한 12%까지 올라갔었고요. 네네. 글로벌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그때 경기는 호황인데 물가가 낮은 한마디로 골디락스가 연출이 됐었고 아시다시피 S&P는 10년 동안 강세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 기본적으로 좋은데 1990년대 되게 좋았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측면에서 하나 우려하는 거는 만약에 98년처럼 98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98년에 이른바 그 슈퍼스타 펀드라고 불리우는 LTCM이 러시아가 머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STM 파산했죠. 빵하고 파산하고 베어링 아니죠. 그 LTCM이 파산하고 그때 잠깐 한 달 정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크게 한번 확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페드가 금리를 내려주면서 이제 안정화시켜줬는데 러시아로 인해서 그랬던 98년에 금융시장 충격이 한번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같은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금융시장 충격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은 그런 가능성은 좀 작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뭐 러시아 맷집이 많이 커졌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외환 보유고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갚아야 되는 채무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외환 보유가 GDP 대비 한 22% 정도 되고 있어 아니다. 한 18% 정도 되고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뭐 당장 뭐 러시아가 머러터리움을 선언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금융시장이 이머징이 다 같이 불안해지기에도 약간은 힘든 게 보시면 옛날에 92년 정도에 사실 멕시코 사태가 한번 크게 발생했었고요. 사실 그때 멕시코 사태가 발생했는데 신흥국들이 외환 보유고를 그때 많이 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생했던 게 98년, 99년 뭐 이럴 때 동아시아 외환위기 한번 발생했었고 근데 신흥국들이 두 번의 외환위기를 맞은 다음에는요 2000년대 들어서는 신흥국 모든 이머징들이 달러 채권, 그 외환 보유고를 진짜 엄청나게 쌓아놨거든요. 보시면 이게 2004년 6월부터 페드가 금리를 올렸는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네.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예, 금리를 올려,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안 뜨더라. 이게 왜 그런 걸까? 답은 굉장히 간단했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머징 국가들이 수출이 잘 되는 과정에서, 외환 위기를 이제 한 10년 동안 두 번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네. 전 세계가 미국채를 하도 많이 사가지고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못 떴었거든요. 러시아 전 세계에서 한 외환보유고 4위 정도 합니다. 러시아가 이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면 진짜로 이모진 굉장히 머리 아프게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 안 될 거라는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있고요. 정말 힘들어도 말레이시아처럼 외환 통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또 그 러시아가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그러면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네네. 몇 가지 현상들이요. MSCI 같은 데서 네네. 러시아를 지수에서 빼버릴 겁니다. MSCI에서 아예 그냥. 근데 그런 게 MSCI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다 그냥. 근데 그런 글로벌 펀드들이 전부. 예, 그냥 다 꺼져 이러고 그냥. 벤치마크에 제거하고 아예 그냥 러시아 예. 금융자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없는 나라 셈치고 그냥. 예, 그 예. 사서 가져가지도 못할 거 못하러 금융자산을 네. 갖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 그러면 안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금융시장 진짜 황당해집니다. 아예 그냥 작살이 나겠군요. 예, 그 아, 그런 말레이시아처럼은 안 된다.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제가 그렇게 확산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두 번째 근거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네. 98년에 잠깐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98년 보시면 이게 미국 상업은행 대출 증가율 이제 사이클인데요. 보시다시피 98년에는 신용 사이클의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돈이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물에 대한 익스포저도 컸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평소에 잘 러시아 채권 같은 거 안 했던 LTCM이 러시아 포지션을 많이 걸어놨었던 네.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고 특히 밑에 실질금리를 보시면 98년 정도에는 실질금리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실질금리 아직도 단기물 기준이긴 하지만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은 좀 이제 그 구간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한 내년 정도 되면 내년부터는 국제유가가 떨어진 거에 의해서 소비가 글로벌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어서 제조 국가들, 원자재 수입 국가들은 조금 호조,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을까. 국내 증시도 이런 거 감안하면 현재 PBR이 지금 한 0.9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낙폭이 다시 한번 확대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낙폭이 확대되지 않겠다. 그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 달에 1월 효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뭐 일본도 지금 경기 부양하겠다. 35조엔, 3조 5천억 엔이죠. 네. 35조 원의 규모의 이제 경기부양책을 썼고, 그리고 뭐 바우처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뭐 바우처 쓴다니까 일단 좋은 효과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럽에서도 이번에 그 얘기하셨던 국채 매입, 이번에 1월 달에는 할 거 아닙니까? 아, 1월 달에는 못 할 겁니다. 1월 달에는 못 합니까? 왜냐하면, 예. 근데 기대는 1월 달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에 네. 그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은 네. 그 위헌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위헌이라고 독일 헌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유럽 헌재에서 네. 1월 달에 그거를 다시 판결합니다. 근데 분명히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줄 거고요. 그쵸. 그러면 네. 실질적인 국채 매입은 2월 달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독일 그 유럽 헌재에서 네. 아니다 그러면 기대감은 1월 중순 정도에는 네. 나올 수 있다고. 아니 그러면 그 유럽 그렇게 부밍하고 일본도 부밍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왕따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네. 조금 경기 부양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뭐 유럽, 미국, 일본 뭐 경제 다 돌아가면 우리나라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 수혜 받죠. 근데 다만 이 실제 경제가 좋아지는 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를 잘 못 느끼고 피부를 네. 잘 못 느끼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잘 반응을 못 하는 건데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중국 쪽이 제일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장 후반에 보시면 예대율을 살짝 조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을 75 밑으로 상업은행이 떨어뜨릴 더 확장시킬 수가 없는데 네. 이번에 비은행권 들에 대한 예금을 예대율에 집어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의무를 제거해줬습니다. 비은행권에. 그렇게 되면 이게 한 사실은 지급준비율을 한 1%포인트 정도 내려주는 효과랑 똑같은 거거든요. 조금씩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지준율 조작 같은 효과를 이미 조금 단행한 거고요. 이런 걸 감안하면 그 10월 달 이후에 중국의 SOC 투자가 계속 투자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금융 조건을 좀 이진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실제 집행하는 그런 그림들이 연초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게 한 2, 3월 정도에 한번 다시 그 기준금리 인하 같은 걸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1월에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는 구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도 내년도에 중국 금리가 두 번 정도 인하될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한 2월 달, 2, 3월 달 중에 한 번, 그다음에 뭐 상황 보면서 하반기 중에 한 번 뭐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예, 그런 그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랑 인도 같은 경우는 유류비 보조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입니다. 국제화가 떨어져가지고요. 네. SOC 투자할 여력이 더 확대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SOC 투자를 강화시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전개될, 아까 국제효과가 내년에 전개될 금융시장 환경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거는 내년에 중국은 그동안 2, 3년 동안에 약간의 긴축적인 행보에서 완화적인 행보로 바뀔 것 같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증시는 내년에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중국 증시 좋다, 그러니까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SOC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국내에 있던 산업재 섹터들, 이런 쪽이 수혜를 받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않고 또. 네. 네. 실제로 이 SOC 투자나 도시화를 하면 GDP 중에 어디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재나 산업재 섹터가 많이 올라가려면 설비 투자가 많이, 공장 투자가 많이 될 때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소재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많이 지어야 되니까 뭐 산업재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SOC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GDP에 설비 투자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비가 많이 기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라는 거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데이터인데 크게 두 번 붐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4년부터 한 70년대 후반까지, 79년까지 한번 붐업이 됐었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한번 크게 붐업이 됐습니다. 소비는 두 번 붐업이 되는데, 하나는 도시화가 될 때 붐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도시민화 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게 한번 있고요. 소득도 증가하고 소비 성향도 3.6배. 예. 예. 그 두 번째는 이 도시민화 돼서, 이제 도시민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도시민화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 늘어난 인구가 한번 레벨업, 그 소득이 레벨업 되는, 한마디로 중산층이 약간 허리가 굵어질 때 다시 붐업이 되는데, 지금 중서부 지역의 그 중국의 도시화 이런 거 감안하면 기본적으로는 소득 계층이 확대되는 거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소비 쪽들이 부스팅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중서부, 중국의 중서부 지역은 조금 싼 제품들, 기초 생필품들 이런 것들의 소비가 부스팅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크니까요. 네. 동쪽 지방은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게 동쪽 지방에서 그냥 팔린다고 보시면 되게 간단하고요. 미국은 좋아지면 IT 자동차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아직 미국이 좋아하는 지구는 있는데 아직 확장 영역으로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피부를 잘 못 느끼는 거죠. 아직 경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3분기 미국 GDP 보셨듯이 GDP 깜짝 놀랐죠. 사실. 네, 그렇죠. 국제효과 빠진 효과가 소비를 부스팅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국제효과 빠진 효과가 미국에서 이제 원가가 이제 그 고정비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게 변동비랑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리 조금씩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상황은 좋아진다는 걸 이제 계속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국내 시장에 주식 매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리스크온 그 지금 뭐 그리스 이슈라든가 뭐 어쨌든간 이런 이슈 때문에 리스크온이 아니다, 리스크온 상황이 아니다, 리스크온이 이머징 마켓 주식을 일단 들어오려면 일단 그리스 이슈까지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2월 달이나 가야지 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1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사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 한 세 가지로 꼽자 그러면 하나는 싼가. 싼가? 예, 지금 싸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날 건가. 유동성이 늘어나면 쭈그러들면 이제 뭐 파는 거고요. 네. 늘어나면 위험한 데로 좀 가는 거고 쭈그러들면 유동성이 쭈그러들면 안전한 데로 많이 움직이는 건데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2월에는 ECB가 행동을 다 그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인민은행의 기대도 커 높아질 거고. 네, 네. 세 번째로는 글로벌이 좀 좋아질 건가? 속도는 굉장히 더디겠지만 이런 뭐 인도, 중국, ECB 이런 쪽들의 일본도 그렇고 부양이 나오면 어떻게든 세상은 조금 더 경기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싼 상황에서 기다리는 과정이 얼만큼 될 건가? 그게 문제인데 일단은 국내가 옛날이랑 많이 틀려진 거는 일단은 아직은 주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현대차를 필두로 배당 성향의 확대를 지금 얘기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면 일단은 밸류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지면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외국인이 어느 시점에 딱 살지는 그걸 말씀드리기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다음에 이제 그 1월 달에 보통 이제 뭐 그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이동이 되면서 뭐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뭐 그 유럽에 부스팅 한다 그러면 유럽 쪽으로 자산 또 쏠리면서 이머징 마켓 또 왕따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자산 배분이 나타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네. 내년에는 많이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머징이랑 선진국 나눠서 선진국 간 거죠. 네네. 근데 내년 같은 경우 보시면 선진국에서는 미국 많이 갈 것 같고요. 계속. 네네. 유럽은 잠깐 모멘텀 플레이 잠깐 할 것 같고 일본 별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본에 베팅하는 게 많이 줄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머징 그러니까 선진국도 좀 갈릴 것 같고요. 이머징도 많이 좀 갈릴. 인도랑 중국 같은 데가 먼저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랑 중국 좋아진 다음에 우리랑 대만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자재 수출 국가들은 그냥 계속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미국은 계속 좋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따라가려는 노력을 뭐 그 유럽이랑 일본이 하겠지만 미국을 못 따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중국이랑 인도가 우리도 경기 부스팅 해야겠다고 해서 액션을 강하게 취할 것 같고 이쪽 나라들은 안에 네스캐퍼랑 뭐 SOC 돌릴 여력이 충분히 많아가지고 네. 잘 돌아갈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이 대만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랑 중국이 충분히 좀 좋아져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역시 상저하고네요? 예.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예. 모멘텀이 그렇게 안 크니까 싼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싼 게 좋다. 그러면 예, 싼 게 좋다라는 거는 IT 자동차. IT 자동차. 여전히 싸니까. 예. 일단은 예. 싼데 밸류여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배당 성향 확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미국이 좀 좋아진다.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랑 자동차가 민감도가 크거든요. 네. 그거 하나랑 최근에 중국에서도 자동차, 현대차가 점유율이 나쁘지 않은 거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IT 자동차가 역설적으로 상반기에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소비주는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이 이제 턴하는 시간 시차를 감안하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고밸류에이션이 계속 지속되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낮은 밸류에이션에 투자하고 하반기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투자하는 게 조금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쪽 같은 경우는 조정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왜냐면 예. 이게 성장주가 가다가 쉴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 약간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오히려 상반기 대형주가 유리하지 않나? 아 상반기 대형주가 오히려 유리하다. 예. 근데 싼 거? 많이 빠진 뭐 소재 산업재 그러니까 산업재는 좀 개별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아니 산업재는 예. 개별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에너지랑 소재는 힘들지 않을까 이게 보시면 올해도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팍에 많이 빠진 추세적으로 엄청 많이 빠진 네.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사셔서 그 통계적으로 보면 뭐 신문에 나왔지만 수익률이 안 좋은데 원래 진짜 추세적으로 경기랑 이런 거에 연관돼서 딥하게 빠진 것들은요. 네. 순식간에 돌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배 같은 경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2004년부터 7년까지는 미국이 많이 쓰고 네. 중국이 많이 만들니까 원자재를 많이 갖고 와야 되고 배가 이렇게 크게 돌아가 배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는데 네. 지금 미국이 옛날보다 덜 쓰고 안에서 더 만들고 이런 걸 경제성장이 많이 나타나는 설비 투자 부트니까 여기는 미국이 많이 안 써지니까 안에서 더 쓰고 안에서 덜 만들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배가 갑자기 남아도 이게 남아도 배가 많이 만드는 네. 그날이 원래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원자재 가격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네. 원자재가 별로 필요가 없네. 그러면 그 원자재를 실어 나를 배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플랜트를 굳이 건설할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돌라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뜨거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언제 뜨거워지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뜨거운 거를 좀 뜨거워지네, 더워지네라고 느끼시려면 경제 측면에서 2016년 조금 넘어가야지 될 것 같거든요. 2017년에 좀 많이 뜨거울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무겁고 무거운 것들은 네. 쉽게 턴하기 되게 힘들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가벼운 게 좋고요. 좀 말랑말랑한 게 좋고 소비 제품목들 직접 소비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들 네. 이런 게 좋다고 보시면 되지 소비자분들이 직접 눈에 잘 못 보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다 무겁고 큰 겁니다. 굉장히 돌기 어렵고요.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재나 이런 것 중에서 굳이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대형 소재나 이런 쪽은 대형주, 에너지 이런 것들은 대형주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그런 쪽에 투자하시려면 소재나 이런 쪽들은 조그만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재 큰 것들은 보시면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별로 변별력이 없는 것들은 네네. 보통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가격 경쟁력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철강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싸우는 건 일반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모의 경제로 싸우는 겁니다. 공장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가지고요. 공급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수요가 엄청 빨리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다. 근데 조그만 것 중에 약간 특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근데 얘네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네네. 반도체를 뭐 만들 때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들,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대기업이 넘어오기에는 시장은 작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거죠. 네. 대기업은 안 들어갑니다. 캐퍼 싸움이 안 붙는 거죠. 근데 세상이 좋아지니까 그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급이 그러니까 빡빡해져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뭐 만약에 소재 중에서도 뭐 자동차 경량화 이런 것들에 네네. 물려있는 것들은 네. 필요한 거죠. 네네. 경량화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일반 화학 같은 경우 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프타, 에틸렌 이런 거 하나 냈죠. 예, 뭐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뭐 특수광 쪽에 뭐 아니면 뭐 이런 쪽들은 기회가 있을 수 스테인리스 쪽만 예, 그런 네. 쪽들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큰 것들은 재화가 동질한 것들은 당연히 공급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어제 시장에서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렸잖아요. 반도체 쪽으로 쏠렸는데 장비주 이런 쪽으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은 한정돼 있고 코스피에 베팅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금 종목 쪽으로 1월 달에도 막 이렇게 막 부밍될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올해 대형주가 안 되고 중소형주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예. 좀 나타나는데 내년에는 네. 대형주도 되고 중소형주도 같이 되는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다 되는 것들 대형주도 일부가 되고 중소형주도 일부가 되고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전반적으로 웬만큼 다 되려 그러면 경기가 진짜 확장 들어가줘야 된다. 해가 떠서 대기업들이 물건 만드는 거 바빠가지고 밑에 부품 회사들 네. 물건 다 갖고 와. 이렇게 되면 네. 중소형주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대형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글로벌리 세상이 너무 천천히 좋아지니까 대기업도 네.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싼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대형주는 네. 싼 걸로 갈 건데 네. 싼 것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야지 이게 싼 게 싼 거니까. 근데 소재나 이런 쪽은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밸류를 믿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밸류 배팅은 IT 자동차 위주로 일어날 거고 뭐 은행 IT 자동차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그로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그로스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탐색 과정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낚시질을 계속 하겠군요. 예, 뭐 어떻게 됐든 뭐 반도체가 뭐 성장 계속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뭐 가격은 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럼 반도체 장비 한번 좀 찾아볼까? 반도체 만드는데 이런 소재는 꼭 필요한데 그럼 이런 거 찾아볼까? 뭐 그런 시도는 계속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뭐 해외 공장 큐가 없으니까 해외 공장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계속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로스는 중소형주에서 많이 찾을 것 같고요. 밸류에 대한 배팅은 대형주에서 좀 일어나지 않을까?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1월 달에 한번. 다시 한 번, 내년 1월에는 또 특집으로, 신년 특집. 어디다 우리가 또 매칭해야 되는지. 작년 내내 IT 자동차 했는데 IT 자동차 이렇게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네, 내년에도 IT 자동차 계속해서 그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작은 이야기.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슈 돌직구입니다. 자, 이슈 돌직구 시간에 오늘은 제가 조금 편하게 방송을 합니다.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오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자, 우리의 그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 수익률 아쉽게 우위한 2위까지 가지고 마지막 날 전날까지 2위 하시다가 5위로 밀려난 김성훈 전문가님을 모시고 시장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훈 팀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네. 시장 조금 약간 리스키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네. 뭐가 그렇게 리스키해 보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애매한 자리다. 네. 네. 지금 글쎄요. 대형주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 밸류 플레이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역시나 시장 상황 그렇게 좋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장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외국인의 수급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12월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좌측에 띄웠는데 우측으로 띄워주세요. 우측으로 할까요? 예. 네. 제가 이쪽 자리는 처음이라서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한 달이거든요. 네네.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의 딱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팔았는지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제이모직, 네. 코덱스 200, 코덱스 200뿐만 아니라 타이거 200, 지수 ETF를 상당히 크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현대차, 삼성 SDS,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선주마저도 매도를 강하게 때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렇죠. 제이모직 SDS는 따블 먹었으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이모직하고 네. SDS야 뭐 매도가 매도 성격을 예.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선주마저도 동반해서 매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시각을 좀 여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업종을 가리지 않죠. SK텔레콤, 뭐 SKCNC, 고려아연 뭐 등등해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때려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형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플레이에 대한 접근은 글쎄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 지수 1900선 언저리 지금 현재 19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1910포인트, 1900초반대에서의 밸류에이션 플레이보다는 아예 할 거면은 깨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네. 들어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 제가 가끔씩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홍콩 쪽에 그 미국의 사학연금 쪽을 대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랑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 자기네들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1월 달 조정을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 1월 달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언제 조정의 이유가 먼저 미리 나온 적 있었냐. 뭐 그리스 아니면은 뭐 ECB의 좀 밋밋한 정책 혹은 뭐 또 한 번의 그 해묵었지만 뭐 금리 인상 이슈가 또 한 번 나오게 된다라면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라도 현재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물량들을 소화해 나갈 수 소화해야 될 어떤 그 명분은 충분히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들은 내년 초 1월과 2월 달에는 조정의 흐름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이거죠. 걔네들이 조정이 나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죠. 근데 과연 뭐 미국을 판다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갔던 미국을 팔고 일본을 판다 그래서 그러한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우리나라 쪽 올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롱숏을 갖다가 우리나라 미국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말도 안 된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조정의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우리 시장 역시도 그런 조정의 흐름에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연말인데 뭐 당장 내년 1월 2일 날 되자마자 뭐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연초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좌에 좀 현금 비중을 조금씩이나마 좀 늘려가셔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하방의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유가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말고는 저는 없다라고 봤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지금 분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비싸다 네. 비싸지 않다라는 논란이 분분한데 만약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문제라면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만약에 알려져 있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을 핑계 삼으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그 의견을 주셨고 그럼 만약에 이게 조정이 들어와 그 조정의 폭을 그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뭐 깊이 받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증권사 전망 네. 자체가 각 하우스만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네. 1800 한 중반 초중반부터 네. 높게는 2200포인트까지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내려봐야 한 1800 중반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뭐 결국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800 중반까지는 여러분들도 한번은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2200, 2100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2200, 2100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망이 맞았던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떤 상저하고 뭐 상고하죠. 여러분들 이런 걸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 1월과 2월 달 내년에 1월과 2월 달에 흐름에 먼저 우리가 단기적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시장 흐름 자체 배당락이 어저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초가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네. 다시금 밀려나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장 초반에 선물을 좀 매수를 하다가 다시금 좀 확 매도로 돌변을 하고 있고 그 속도 선물의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현물보다 더 빨라진 흐름들이 지금 오늘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 뭐 코스닥이야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개별 종목 장세는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중심의 장세는 역시나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1850 초중반 그러니까 초반까지 간다라면은 여기서도 뭐 매도 자리가 좀 보이는데 그렇죠. 매도가 보이는데 만약에 뭐 1800 뭐 중반 이상에서 조정을 보인다면 지금 1915, 14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버티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뭐 네. 글쎄요. 이거는 뭐 전략의 또 차이일 수는 있겠는데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정해온 어떤 지지선을 붕괴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냥 매도를 하고서 손절을 하고 다시 밑에 잡자라는 어떤 저희는 전략을 계속 꾸준히 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뭐 민감주들 저 위에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은 뭐 마이너스 30% 40% 되신 분들에게서는 당연히 지금의 매도는 의미는 없죠. 네네.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19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매수보다는 차라리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지금 띄워놓은 거거든요.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장 최근에 2012년도와 2013년도 거의 1800을 깨는 모습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2014년도에도 한번 2050포인트를 돌파시로 했다가 다시금 밀려버린 상황에서 최근에 차트가 무너지는 흐름의 중심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버텨주고, 강하게 좀 있고요. 여기 기관들이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뭐 1800 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그 중간 단계인 1850포인트에서는 한번 2013년도에도 한번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섣부르게 뭐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뭐 솔직히 제가 틀리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1850대까지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열어놓고서는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좀 기다려서 예. 이제 천천히 하셔라. 그러면은 그 궁금한 게 김성훈 전문가님은 그 두 가지 플레이를 다 하시잖아요. 네. 롱숏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숏도 숏 포지션도 이렇게 고객분들에게 구축해라. 네, 저희들은 네, 저희 고객들은 올 한 12월 중순부터 네. 해서 일단 뭐 현금 비중은 늘려가자라는 전략 자체가 뭐겠습니까? 네네. 하방 올해 변동성을 대비하자라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수와 관련된 뭐 지수 옵션, 뭐 지수 선물 관련된 어떤 하방 포지션을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 구축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주식 선물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식 선물에 대해서 일부 몇몇 종목들 좀 밸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금씩 매도 포지션을 좀 모아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종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우리가 항공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항공주에서도 상방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발견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선물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5만 원 이상 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오히려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SK텔레콤도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뭐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됐었지만 최근에 흐름들 보시게 되면 배당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배당락에 관련된 부분들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나간 10년 동안에 SK텔레콤의 1월 연초 1월에 여러분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열에 한 8번 7번, 8번 정도는 1월달 상당히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도 뭐 내려오면은 충분히 내려오게 된다면 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에서 좀 매도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해놓으신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전문가분들의 그 의견을 그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좀 받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키워드림에도 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서 아마 그 혼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는 안 좋아요. 네. 코스피는 안 좋은데 코스닥은 여전히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신기한 거는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물론 코스피가 어느 정도 그 어느 지점을 이탈해 버리게 되면 코스닥도 무너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고에 무너지는 시점은 나타나지만 만약에 코스닥 코스피가 안 무너진다라면이라는 가정하에서라면은 코스닥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코스피가 예. 만약에 하방으로 큰 폭에 뭐 약간 쉽게 표현해서 뭐 예. 후다닥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은 네. 당연히 코스닥 쪽의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올해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2013년도죠. 즉 2012년도에 개인들이 총 매수한 금액을 갖다가 고스란히 2013년도에 외국인이 다 받아갔고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2014년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대박을 쳤죠. 네네. 그렇죠. 2014년 코스닥에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네네. 2013년도 여기는 꾸준히 매집을 해놓은 종목들 위주로서 거의 뭐 시가총액 2배, 3배까지 가는 흐름들이 반복이 되면서 상당히 대박을 쳤는데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빠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뭐 대형주 중심의 네. 장세는 역시나 여전히 아직까지 유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뭐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스피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라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자, 최근에 갑자기 뭐 테마주들이 몇 번 좀 난리치는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중국 원양 자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중국 원양 자원 차트 보시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네. 좀 우리는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좀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별 종목 장세랑 테마랑은 여러분들이 꼭 구분지어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장세는 뭐냐?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최근에 좀 흐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시장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스토리를 그려갈 수 있는 어떤 소규모 업종군들 그 업종군들 내에서 좀 실적과 수급이 먼저 받쳐주는 종목들 즉 시가총액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의 네. 어떤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니까 외국인이 모아가는 종목 근데 이제 그 꾸준하게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이렇게 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외국인은 샀는데 못 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인터파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이 10,000원대에서 그 8,000원대에서 14,000원 가는 동안 꾸준하게 사갖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가는 다시 지금 9,000원에 와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25%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6%에서 25%대까지 올랐는데 주가는 제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주목을 그렇죠. 그죠.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 인터파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한 어떤 밸류 부담도 어느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지난달에 보시게 되면은 약 한 8,000원이죠. 8,000원짜리 네.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한 8,500원 정도로 왔다가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주도 네. 업종군을 묶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인터파크를 보면 또 호텔신라가 생각이 납니다. 네. 또 호텔신라도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조금 뭔가 하나의 어떤 전체적 업종으로 특별 업종으로 묶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수급과 그리고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이 좀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파크 호텔신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네 그러면은 이 물론 이제 CEO 리스크는 좀 있지만 CEO 리스크 사장님이 좀 워낙 이렇게 좀 그 놓으시는 걸 좋아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워낙 사장님이 그 놓으시는 걸 좋아하니까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이시니까 뭐 제가 뭐라 할 건 아닙니다만은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게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네.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안 팔고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한참 이게 원래 중국 관련주로 이 중국 도시화가 되게 되면 임플란트 수요에 대한 쪽 늘어난다 이런 거 이거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네. 회사 자체가 네네. 그 임플란트 시장, 전 세계 시장에서는 거의 미미한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죠. 네. 일단 그거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글쎄 뭐 스토리는 그려본다면 어느 정도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이빨이 아프다 그래서 바로 아주 그냥 뭐 임플란트를 하는 것에서 어떻게 뭐 슈퍼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 중국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엮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만약에 어떤 이것을 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라면은 아예 밸류 부담이 없는 한 3만 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고 나서 이 3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20월봉선 근처거든요. 네네. 이 언저리 정도라면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스토리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1부에서 종목 그 두 가지 전략, 상반되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전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거 있겠니? 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애널리스트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김성훈 전문가님이 이제 해외 지금 IB 쪽에서 전해들은 그 펀드 매니저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는 조정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시각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훈 전문가가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시장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주목을 하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1년 동안 모으는 종목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플레이가 그렇죠. 되는 이런 기업들 좀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 줬는데 자, 2부에도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는 이제 종목 설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어제 이제 11억 달러 조달을 했죠. 이 샤오미에 대한 가치 과연 가능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 이오테크닉스를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 3천억짜리, 1000억짜리, 2000억짜리에서 이렇게 1조, 2조짜리로 가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과연 그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메이저 리포트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김성우 전문가님 계속해서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2부 때 제가 여쭤봤던 게 뭐였냐면,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전략을 받고, 아, 중소형주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시가총액이 한 2, 3천억 되는 데에서 1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 한번,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기업들 그렇죠. 가능성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얘는 내년에 그렇게 될 후보군 중에 하나가 네. 뭐가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참 여러 가지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좀 추세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중국 원양자원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뭐 한 달 만에 시가총이 두세 배 뛰어버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목들이고. 우리가 이오테크닉스와 고영처럼 꾸준하게 네. 좀 갈 수 있는 섹터.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산업의 틀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크게 몰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와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제는 모바일 사업부보다는 이제는 메모리 사업부가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내년에는 아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모바일보다 반도체가 더 실적 그렇죠. 많이 나오지 않겠니? 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이해가 생각나는 네. 게 있는데, 네. 그 제가 올해 초에 네, 네.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하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네. 처음 만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미팅했나요? 소개팅이었어요. 여자분? 네. 네.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에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언제 오셨어요? 얼마 전에 왔대요. 네. 제가,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끝물이니까 네. 빨리 메모리 쪽 빨리 가시라고요. 갈 수 네. 있으면은. 그러니까 왜요? 하니까 자기는 모바일에서 와서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또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네네. 모바일 사업부가 이제 고점을 찍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결국 이제 메모리가 그런 삼성전자의 어떤 모자란 부분들을 현재 하나둘씩 채워가고 있는 와중인데, 자, 메모리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한 게 D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D램이죠. 네. 그런데, 네. 이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사물 인터넷과 네. 부분들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뭐 비메모리, 뭐 이오테크닉스 뭐 잘 아시겠고, 뭐 네페스나 네.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페스요? 네. 네페스는 이게 뭐 하는 기업이죠? 네페스도 이제 대표적으로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 네페스 같은 경우도 이제 턴어라운드 그렇죠. 그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입질이 네. 계속되는 그런 기업이네요. 네,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어떤 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펀더멘탈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좀 뭐 기술적 흐름에 따른 네네. 투자를 먼저 선호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는 어떤 그런 네. 투자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그 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네페스의 네. 이 월봉 차트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이 바닥권에서 월봉 하나 갖다가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들이 지금 그간에 거의 보시게 되면 얘가 2013년도에 깨지고 나서 2014년 5월 달에 하루 뭐 한 달짜리 27%짜리 장대 양봉 맞고 나서 대세 하락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2년 만에 상당히 좀 보기 드문 모양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리고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그 주가 흐름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터 나온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종에 3년 주기의 사이클 보시게 되면 네. 3년 동안 차트가 좋았다가 네. 다시 말해 3년 동안 잘 가다가 다시 3년 동안 무너지는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네페스 역시 상당히 잘 가다가 최근에 3년 동안 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시금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실리콘 억서, 그러니까 뭐 애플과 삼성에는 네페스가 있다라면 사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이 실리콘 억서, 그렇죠. LG에서 인수했죠. 네. 이 실리콘 억서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실리콘 웍스도 가능성 있죠. 네.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해요. 실리콘 웍스도 가능성이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실리콘 웍스도 가네? 실리콘 웍스 지금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올해 이번 달에 네. 막 10%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목을 해야죠. 얘만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만 그 업종 내에서 한 종목만 튀어 오른다면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큰데 최근에 들어서 비메모리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 관련된 종목 찾아보니까 얘도 가고 있네. 얘도 올라가네. 네. 지금 뭐 코스피 지수 무너지고 코스닥도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투자의 포인트를 이렇게 비메모리 쪽 한번 종목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테스나가 또 대표적인 비메모리 쪽이었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그 테스트하는 그렇죠. 회사. 네. 이 테스나 같은 경우도 안 본 사이 거의 뭐 15,00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지금 지난달에만 16% 정도 올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네. 지금 뭐 핸드 인 핸드 아니겠습니까? 네네. 손에 손잡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시장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업종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섹터가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코스피 대형 업종 내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코스닥 내에서도 뭐 보시게 되면 삼불 인터넷이 좀 움직이고 있지만 뭐 시가총이 워낙에 작고 좀 테마성이 어떤 흐름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진짜 이거 내용이 있는 내실이 있는 펀더멘탈을 가진 어떤 업종이라 본다면은 이런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네페스 또 이제 그 방금 김성훈 전문가님이 그 얘기해주신 그런 이제 그 적합한 이제 기업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테크윙 네. 비메모리 핸들러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테크인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일단은 또 샀네요. 외국인이 그렇죠. 또 그 지분율이 0%대에서 1%대에서 5%대까지 6.5%대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반등 주고 쉬고 있는 테크윙. 그죠? 테크윙도 지난달에 한번 튀어 올랐죠. 네, 이름이 네. 좋네요. 테크윙, 윙. 이름이 윙이 들어가네요. 네, 이름이 윙이 들어가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그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 네. 테스나가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나머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기업들 여전히 좀 이렇게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IT 쪽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자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뭐 그 외 섹터는 좀 없을까요? 그 외에 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를 네. 하고 있는 규제 완화, 네 규제 핀테크. 완화, 핀테크, 그렇죠. 네, 네. 핀테크 쪽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테마는 한번 그러니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쏙 돌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실적으로 나와야 될 때예요. 네. 3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스토리성으로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핀테크 관련된 부분들 전자 결제주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제 뭐 그동안 실적이 나왔었고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각종 카드사에서 이제는 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지고서도 이제 결제가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실적으로 나올지 여부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뭐 어떤 스토리보다는 실적 숫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핀테크보다는 사실 이제 핀테크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인터파크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인터파크 글로벌 밑에 인터파크 INT 밑에 글로벌이 있나요? 지금 보게 되면은 목적이 뭐냐면 그 역직구 외국인 역직구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핀테크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액티브엑스 네. 간소화하고 뭐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그 모바일 쪽에서 이쪽으로 그 직거래 구축하고 있는 뭐 CJ 홈쇼핑이라든가 GS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터파크 INT 이런 기업들을 뭐 중국 역직구 사이트 구축해 놓은 쪽도 이런 쪽도 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GS 홈쇼핑도 보시게 되면은 네네. 거의 한 최근 두 달 동안 핀테크 웨이가 나오면서도 더해서 뭐. 또 밸류 부담까지 네. 이제 밸류션 어떤 메리트까지 이제 지금 겹치다 보니까 한 거의 한 두 달 만에 20% 이상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외국인 주소 담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아주 주소 담았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네.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네.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핀테크가 이게 뭐 결제 관소화에 따른 이 결제에 대한 그 우리가 좀 뭐 좀 주목할 수가 네. 있는데 결제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좀 넓게 넓혀서 뭐 CJ 대한통운까지도 우리가 넓혀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사고의 확장.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뭐 국내 내수주들 뭐 롯데쇼핑이라든가 뭐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은 뭐 울프라인은 뭐 별로 지금 뭐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죠. 최근에 여자를 사귀어 보신지 네. 1개월 되셨나요? 한 1년 됐죠. 아, 1년 됐습니까? 네. 아, 자주 가시는군요. 사귀진 않고 계속 만나기만. 아, 짧은 만남, 즉석 만남. 짧은 만남도 가지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여자하고 쇼핑을 하십니까? 쇼핑은 이제 뭐 사귀는 사이에 대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여자 사람하고는 요즘에 쇼핑하신 적이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과거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글쎄요. 요즘에도 이제 백화점에 가서 네네. 남자들이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사주는 이유가 이게 소위 뭐 좀 뭐랄까요? 좀 가오라고 할까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 뭐 사고 싶니? 그래 가자 사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점점 글쎄 사람들의 어떤 소비 성향 자체가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백화점 가서 입어보고 그리고 한번 보고 물건 그 라벨 한번 보고 인터팍 그 이런 데서 인터넷에서 사고 그렇죠 와서 사는 거죠. 아니 가격 자체가 같은 제품인데 가격 자체가 싸니까 어쩔 수 없죠. 눈에 네. 당장 내 눈앞에 안 그래도 백화점 대표적 옷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숙녀복 얼마나 비쌉니까? 저도 어저께 알리바바에서 네. 그 산 거, 물건 아픈 거, 네. 거기다 댓글을 올렸어요. 악플.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악플 그렇게 달았어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네,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네. 옷이라는 게 참, 저도 옷을 인터넷으로 많이 혼자 살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제 옷을 사는 거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백화점 옷을 산 다음에 와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어떤 스마트 쇼핑에 대한 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뭐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쇼핑 관련된 쪽까지 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지금 종목 설정에 대한 얘기, 샤오미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일단 잡아주시죠. 화면을 잡아주시게 되면, 이 샤오미 아치라고 해갖고, 지금 그림이 딱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별기를 쓴 게 아닌가요? 지금 삼성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 만든다라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엣지인데 양쪽 엣지예요? 양쪽 엣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게 되면 샤오미에서 내년에 나오는 제품, 그 지금 갤럭시 S6도 삼성에서도 지금 뭐 양쪽 엣지를 하네, 안 하네 지금 말이 많은데, 샤오미에서 샤오미 아치라고 해갖고 아예 양쪽으로 해서 엣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샤오미가 그 공급 물량을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죠. 퀘스천 그렇죠. 마크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구나라는 데에서는 삼성전자 아예 별거 아니구만 이라는 생각을 갖게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 얘기로는 이 OLED 이 수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중국에서는 이걸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아마 물량 대응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건 삼성 얘기고 어제 그 샤오미가 11억 불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11억 불의 투자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더니 460억 불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게 되면 50조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대 이제 페이스북이 투자를 받았던 단계 그 바로 밑에 수준에서 지금 투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50조면은 현대차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현대차가 2조? 아, 2조래. 37조네요. 네. 네. 36조 8천억인데 네. 현대차보다도 더 높게 기아차가 얼마죠? 기아차가 20조니까 네. 현대차 기아차 합친 것만큼 현대차 기아차 수준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샤오미가 받았습니다. 샤오미가 올해 6천만 대 정도 팔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1억 대. 삼성전자가 내년에 원래 3억 4천만 대 수준의 그 판매량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낮은 한 3억 1천만 대 정도 수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샤오미가 비싼 겁니까? 삼성전자가 오지게 싼 겁니까? 삼성전자가 싸죠. 삼성전자가 싸죠. 삼성전자가 싸다고? 우리 네. 항상 한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네.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었으면은 지금 미국 증시 신고가 찍을 때 삼성전자는 벌써 300만 원 넘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삼성전자 최근에 다른 대형주들보다는 그나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 것은 다행인데 글쎄요. 참 샤오미와 삼성전자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밑도 끝도 네. 없겠지만 일단 뭐 샤오미가 이번에 듀얼 엣지를 한번 선보이는 것 자체는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돈을 벌어보는 것, 네. 벌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솔직히 저는 샤오미를 보면은 생각나는 게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요? 예. 예, 왜요? 현대차의 전 세계적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글로벌 어떤 명차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죠. 네. 세컨더리 예. 카트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개선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샤오미 역시도 패스트 팔로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예. 잽싸게 좀 짝퉁 같은 건 많이 만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도 같이 따라하고 또 똑같이 있고 어떤 제품들도 뭐 싸게 만들었고 그리고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혁신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좀 상당히 좀 크게 올라왔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짝퉁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나려면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 품에 대한 좀 도전에 대한 어떤 욕심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뭐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도 언제든지 삼성이 한다라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뭐 대박을 난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러면 뭐 샤오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 아주 미국에서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실패 이후에는 항상 그 내년에는 큰 장이 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의 올해 실적을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을 보게 되면 많이 안 좋았죠. 엑슨모빌 안 좋았죠. 주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코카콜라도 어쨌든 간에 뭐 탄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버핏의 투자 목록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점 이제 테스코 같은 경우도 실패. 뭐 버핏이 나서서 대표적으로 내가 실수한 케이스가 바로 테스코의 인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할 정도로 테스코 실패했죠.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 안 좋았죠. 엑슨모빌 안 좋았죠. 뭐 IBM도 손을 댔다가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는 IBM 같은 기업 투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IBM에 투자를 했는데 좋지 않았고 또 보게 되면은 비아디 그 중국 그 전기차 그 제조업체죠. 충전업체인 BRD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그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버핏이 아주 중대한 실수라고 했는데 중대한 실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내보지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버핏이 이제 늙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늘 버핏이 승리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뭐 시장에 대해서 높다 밸류에이션에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버핏 같은 투자자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로테이션이 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버핏의 투자 방식은 네. 절대 실패를 할 수가 없는 투자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올 한 해 뭐 미국 시장 자체가 뭐 바이오 길리어드 네. 사이언스를 대표로 해서 바이오 섹터 그리고 뭐 구글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선 어느 정도 좀 뭐 할아버지께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섹터 네네. 쪽으로서 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올해 투자 성과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결국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계속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름은 계속 쓰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내년에는 다시 그런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쪽에 대한 순환매성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아까 제가 초반에 그 홍콩적 펀드 매니저가 1월과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한번 우리는 예상을 한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고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차익실현이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라면은 그동안 못 갔던 이제 정유주들이 다시금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정유 얘기 나왔으니까 유가 얘기를 좀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정유주의 하락을 했다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좀 그 공화당 쪽에 대한 어떤 로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정유업체들이 셰일가스 개발 붐을 타고서 워낙에 많은 군수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미국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유가를 갖다가 하락하면서 일단 그거를 수수방관한 상태에서 이제 자금력이 안 되거나 기술력이 안 되는 정유 업체들은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면서 그 정도 좀 난립해 있는 업체들을 좀 하나로 좀 하나는 아니지만 좀 정리를 하겠다는 어떤 미국 정부 의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유주를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공화당과 정유업체 등을 뗄려야 될 수가 없는 관계인데 이 공화당 내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용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분들은 내년에 어떤 유가가 한 60불에서 70불 정도 안정되는 흐름들을 찾는다라면은 이런 정유업체들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까지 가지고 온다라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S5일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다만 그 시기가 당장 1월이 될지는 2월이 될지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고 조금 긴 어떤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이상의 어떤 긴 텀을 가지고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이저 리포트 하나만 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훈 전문가님께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좋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제 메모리 쪽도 좋아야 될지 오늘 그 우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 꾸준한 이익 성장성에 주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자,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 나올 거다. 그다음에 2014년도 영업이익은 5조 원인데 내년도 5조 9천억으로 확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조 9천억에 대한 쪽도 지금 전망치를 상향을 시킨 거죠. 기존에 이제 5조 7천억에서 5조 9천억대로 상향을 시킨 건데요. 과연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한번 실적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5조 수정 전에 5조 7천억이었다가 5조 9천억으로 그 다음에 2016년도 뭐 6조니까 2016년도 가봐야 할 것 같고 다만 PER 배수로 놓고 보게 되면 7.5배 현재 주가 수준이 7.5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근데 이 하이닉스를 두고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되겠니? 성장성 강한 성장에 대한 쪽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니?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예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이클릭한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단위 투자에 대한 쪽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였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현금을 누적을 시키면서 자본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럼 PBR 우리가 이제 PBR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 PER이 아니라 PBR단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본을 쌓아놓으면서 결국에는 그 지금 주가가 계속 싼 수준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우상향을 했는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단계에 대한 쪽으로 지금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논리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쪽은 여전히 저평가됐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나눴었지만, 하이닉스에서 저한테 이렇게 여기나 딴 데서 물어보게 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밸류 부담이 그렇게 없다고도 볼 수도 없고, 보면은 최고가 52,400원이고, 현재 47,8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5만원 언저리에서 현재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싼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끌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D램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노이즈가 많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D램 쪽에서 상당히 크게 실적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논 얘기지만 좀 그 담합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담합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D램 쪽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올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좀 간간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면은 문제가 안 되죠. 즉 다시 말해서 공급량이 늘어서 실적이 좋아졌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공급량 자체는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적이 좋아진 거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대한항공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그리고 본업 자체, 항공의 어떤 수송량 자체가 점점 늘어나가지고서 실적이 올라가는 건 좋죠. 그런데 단순히 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원가에 대한 절감 때문에, 지금 뭐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본업이 따라주지 않는 흐름 내에서 원가, 유가 하락이 얼마나 더 받쳐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DRAM 가격의 상승이, 올해 상승이 수요가 늘어나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 수요 자체가 얼마나 늘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뭐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공급량 자체는 이제 점점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어디서 이런 수요를 더 추가적인 수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현재 47,000 원저리의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는 혹은 매수나 뭐 좀 뭐 좀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현재로서는 중립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근데 지금 시장에 지금 보게 되면은 모든 딜레마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이 종목이 더 갈까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기업들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컴투스, 이런 기업들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되거나 그쵸. 아니면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런 딜레마 내년에는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장에서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웃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좀 많이 힘드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15년도에는 꼭 웃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2014년도 방송도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